빛으로 다가오는 것은 낙엽이 지기 전에 돌아서려니 벌써 눈이 내리네. 하지만 어쩌다 그리움 때문에 지나간 날들을 사랑이라 여기고 흐르는 시간 속에 나를 달래면 잊을 수는 없을까. 아는지 모르는지 웃음만 보이던 그대가 커피 한 잔의 추억은 아닌 거야. 슬픈 사랑